믿을 수가 없어 난생 처음인걸 이만큼 쏟아부었던 적 퉁명스러운 말투 숨겨놓은 듯 마음을 입맞춤으로 눈치챘어 특별해 좀 인정해 온갖 참견인 너만 지목해 It's okay 내가 이제 하루 종일 또 봐줄게 She's a baby 알고 보면 애기 혼자 두면 큰일 나요 all day 됐지 됐지 털끝 하나 건드렸다 안 봐 Let her sleep well yeah 따따따따이 따따따따이 따따따따이 따따따따이 따따따따이 따따따따이 잘 들어 술 안 쓰고 간지럼 태울게 좋아해라 말은 그만 관둘래 얼마 못 가서 넌 날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행복할 땐 뒤도는 거 아냐 How you feel? 기분 어때? 고개가 딱딱해져 She's a baby 알고 보면 애기 혼자 두면 큰일 나요 all day 됐지 됐지 털끝 하나 건드렸다 안 봐 Let her sleep well, yeah 따따따따이 따따따따이 따따따따이 따따따따이 따따따따이 따따따따이 Here you are, it's all yours 검지를 움켜쥔 작은 손엔 복숭아 향이 나 험한 암호 젖어 약은 눈동자엔 나만 담길까 남김없이 다 퍼다줄래 개털돼도 모래서 중간 없대도 Not enough 심장에 무리가 만큼 해야지 가끔 힘들면 그 시간 나한테 맡겨 깨끗이 해결시고 올게 그때 말없이 연결 혼란만 부추겼던 등장인물이었지만 지나보면 못 잊을 줄거리야 너 얘기야 She's a baby 알고 보면 애기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절대 Help me help me 네 남자친구 부럽다 정말